후회 오로지 그대 위하여 모든 것 기쁨이지요 이 밤도 그대 생각에 온 밤을 지새운 것은 나 그대 위해 살기에 밤새워 기도한다오 나의 그대여 이 밤도 촛불 밝혀두고 이 축복 이 행복 우리 사랑 영원하라고 내 기도 내 사랑 받아주오 내 기도 내 노래 내 사랑 받아주오 밤도 촛불 밝혀두고 이 축복 이 행복 우리 사랑 영원하라고 내 기도 내 노래 내 사랑 받아주고 사랑 받아줘 나의 그대여 이 밤도 촛불 밝혀두고 이 축복 이 행복 우리 사랑 영원하라고 사랑